긴 세월 살아온 나. 갈 길이 잃어서 성인은 내 이름은 꿈이야. 그리워도 그대 위에 이슬처럼 미제리라. 보고파도 그대 위에 옛일처럼 미제리라. 밤새워 기도하다 이 마음 성인은 내 이름은 구름이야. 새